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내가 널 아프게 했나봐.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비가 왔어 우리 많이 다투고 돌아서 오는 길에 내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수화기 넘어 들리는 어머니의 울음소리 심장은 두근대고 두 발은 바닥에 붙고 순간 머릿속을 지나는 빛 나갔으면 하는 슬픈 생각 그렇게 우리 이별 얘기 시작됐지 사랑으로 써내려가도 모자랐던 편지가 이제는 붙일 수도 없는 편지가 됐어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내가 널 아프게 했나봐 나 보고 싶은데 내게 갈 수도 없고 나 듣고 싶은데 이제 네 목소리 영영 들을 수도 없다 슬픈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어 아직은 아냐 미안해서 널 지울 수가 없어 사랑의 상처가 이별의 상처가 죽을 것처럼 날 조여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너야 두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고 소리쳐 불러도 들을 수 없네 그날에 울던 네 모습이 마지막인데 미안하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내가 너 그래도 고마웠어 바보야 네 맘에서 나를 지워줘 고마워